안녕하세요. 퍼스널 스케치의 이르고입니다. 퍼스널 스케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에요. 준비물은 A4 용지 넉넉하게, 그리고 펜 한 자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. 만약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거나 준비물을 챙길 상황이 안 되신다면 쓰고 계신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퍼스널 스케치의 이야기는 제 블로그인 perlsket.com, perlsket.com에서 텍스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이따금 그의 말들이 지울 수 없는 소란처럼 느껴집니다. 그럴 때마다 여자는 이렇게 되뇌죠. 마치 주문처럼. 그래, 우린 말이 안 통하지만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관계야. 관계라는 건 마음먹기 나름이거든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태도에서 행동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행동에서 또 태도가 결정되기도 하죠.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도 하는데요. 실제로 세계대전 때 그 포로들한테 미국의 그 장점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게 했더니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으로 이민이나 이주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. 포로들 사이에서.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태도마저 바뀐 경우가 되는데, 저는 기자 생활을 8년 정도 했는데요. 어느 잡지사에 있을 때 우등생이라는 꼭지를 맡았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전국에 이제 우등생들 취재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성적을 받는지 그 비결을 듣는 칼럼이었는데, 처음에는 뭐 이제 신입 기자 때 똘똘한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과일이며 빵 뭐 등등 아낌없이 다과를 내놓는 학부모님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았어요. 근데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그 비슷한 이야기에 좀 지루해지더라고요. 뭐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. 학원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충실히 했다. 어찌나 그 말이 그 말 같은지. 뭐 나중에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딴 생각하던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, 이듬해 그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이제 거둔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, 한 학생 집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, 서울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만치 좀 낙후된 동네에 그 친구 집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거기를 막 올라가면서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 친구 만나고 나서 제가 참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깨달음 비슷한 것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. 고작 19된 이 친구한테 제가 공부하는 비결 좀 알려달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공부할 때 집중이 힘든 건 화가 나거나 걱정거리가 자꾸 생각나서인데, 예를 들어서 뭐 아빠는 왜 소식이 없을까? 우리 엄마는 왜 힘들게 식당 일을 하는 걸까?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친구가 용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용서한다고 말한 뒤에 문제집을 핀다는 말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 공부하는 순간만큼은 용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집중 비결이었다는 말을 제가 그때 녹취를 풀면서 너무 좋아서 따로 제 다이어리에 막 써놓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 19밖에 안 된 친구한테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최상의 마인드 컨트롤 비법을 얻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연금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할수록 더 무력감을 느끼기 마련인데,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보느냐, 이러한 태도의 다름, 태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삶의 어떤 결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참 말이 쉽지, 이 삶의 연금술까지 끌어올리기가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내용 같은 거를 정해놓고 꾸역꾸역 거기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상대와 어떤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정말 샘솟는 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재미있게 공을 던지듯이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?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고 그거를 그냥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. 제가 광고회사를 인턴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너무너무 저한테는 잘 맞지가 않았어요. 근데 아유 내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내가 참 백수기간을 뚫고 이렇게 힘들게 붙었는데 라고 너는 일단 그 회사에 힘들게 붙었기 때문에 다녀야 해 라고 이미 내용을 정해놓고 저 자신을 참 꾸역꾸역 밀어넣었던 것 같아요. 얼마나 회사를 가기 싫었냐면 제가 회사 주변을 세 바퀴 돌고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으셨나요? 어떤 이미 내용을 딱 정해놓고 나를 거기에 이렇게 자꾸 밀어넣었던 뭐 그때를 돌아가서 뭐 후회한다든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한 나를 한번 만나보시고 어루만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내가 정말 내용을 어떤 세상적인 것이든 나 스스로 만든 것이든 그걸 딱 내용을 미리 딱 정해놓고 나를 굉장히 강제적으로 밀어넣었던 어떤 장면들 그런 게 있으면 그때 좀 힘들었던 나를 한 번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때 나한테 한번 편지를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그 정말 이렇게 다니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인턴을 뚫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해 라고 그 의지가 대단했던 제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아 네가 참 애썼구나 너 나름으로는 참 그 애씀이 참 대단했구나 나 참 너 대견했던 것 같아 그때 이렇게 그때 애썼던 내가 뒤늦게 만져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혹시 생각나는 그 장면들 있으면 그때 나에게 한번 편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다 쓰셨나요? 여자는 뭐 그렇게 관계라는 건 마음먹기 나름이거든 이렇게 읊조리면서도 그러한 간극을 또 못 견뎌 하죠. 제가 회사를 세 바퀴 돌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못 견뎌하는 만큼 그 세계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기우뚱거립니다. 여자는 다만 넘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최소한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. 누구보다 여자도 잘 알고 있었어요.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. 그 안다는 느낌마저 벗어던지기 위해서 여자는 아침이 올 때까지 양쪽 귀를 막습니다. 그래요.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알고 있어요, 분명히. 근데 왜 우리는 회피하는 것일까요? 결국은 뭐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?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걸. 그렇게 내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.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 불편하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불편하지만 알고 있는 거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쓰면서 이렇게 정서가 표출이 되면 그때 그 정서는 다른 정서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. 보통 내담자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이제 안도감을 느끼고 막 분노를 하고 나서야 슬픈 감정이 들고 또 정화가 되지요. 그래서 뭔가 이 내적 감각의 변화를 씀으로 인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더 이상 흩어진 내가 아닌 휘둘리는 내가 아닌 응집된 나로서 그런 나, 좀 힘들었던 파편화된 나를 한번 바라봐 주는 거예요. 그러한 가운데 어떤 자기의 연결감이 생기고 무기력한 내가 아니라 상황은 바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의 나를 그 휩쓸리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. 그러한 어떤 내적 감각의 변화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알고 있지만 참 불편해서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편안하게 써보세요. 그리고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그 불편함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그 감정들이 뭔가 아주 꽉 나를 조여 있던 그런 코르셋 같은 뭔가 불편하게 나를 이렇게 계속 올가매던 것에서 그 올가매는 그것 자체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좋아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관계에 놓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 심리도 조금씩 알아보고 쓰는 과정을 거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첫 회라 좀 부족하고 서툰 면도 많았을 텐데 앞으로 또 다양하고 또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르기도 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내면을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들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? 그러면 다음 인물 만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